홀로 걸으며 그대를 생각하네. 언제부턴가 갈 곳이 없어 밤길을 헤매네. 이슬비 속을 홀로 걸으며 그대를 생각하네. 언제부턴가 갈 곳이 없어 밤길을 헤매네. 그대여 안녕, 할 말은 많아도 그대여 안녕, 아무 말 안 우리 우리 헤어져도 마음은 함께 있네. 이슬비 속을 홀로 걸으며 그대를 생각하네. 언제부턴가 갈 곳이 없어 밤길을 헤매네. 이슬비 속을 홀로 걸으며 그대를 생각하네. 언제부턴가 갈 곳이 없어 밤길을 헤매네. 그대여 안녕, 할 말은 많아도 그대여 Oh.